예,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3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다시 계시록을 보도록 하십니다. 계시록 제일 끝부분 22장 제일 끝장 22장 18절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에 원래 주일날 낮예배 하던 것 좀 배경적인 내용이 어려워서 수요일로 잠깐 이동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근간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우리들은 당연한 것으로만 알 뿐이지 실상 이 내용이 어느새 우리 사이에서 무너져 가고 있고 또 무너진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 소위 은혜 받는다, 뭔가 타치가 된다,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유익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만사 오케이인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풍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쭉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와해된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결국 결정적인 기초로서 있어야 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과 종교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이해와 태도가 우리들에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생기는 영향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감동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을 다시 회복한다, 뭐 그 위에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적으로 그러면 정말인가, 정말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무너졌는가, 그런 것이 무너졌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배경적인 내용이라서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이게 중간부터 제가 내용을 이렇게 깊이를 이렇게 최대한 덜 하도록 그래서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용어라든가 그런 어떤 증거라든가 사람들의 기록들을 주장들을 이렇게 인용하는 걸 삼가하고 최소한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이게 중간에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배경을 했는데 아마 다음 시간 한 번 정도 하면 이제 배경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은 1.1획이라도 성경 자체를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다 이루어야 할 말씀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경 자체를 그대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충분히 자기가 다른 주장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성경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이야기 대답을 찾았던 이런 예수님과 사도들의 태도 그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중세 이후부터 이제 혼란해져서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AD 500년 이후로 이 약 종교기까지 약 1500년까지 약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중세 교회는 서서히 이 오직 성경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막 거기에 인력을 감당한 것은 벌게이트라고 하는 물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막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가톨릭이 왜 중세 시대에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냐면은 사실 성경은 원래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신약은 헬라고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응?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 그 번역을 했을 때 이것은 너무 졸렬하다. 그러면서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것이 주는 자기 자국 언어로 이렇게 고어간이 자국 언어를 주면서 통용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쌍놈 언어, 싸구려 언어 이렇게 치고 성경의 그 숭고한 언어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싸구려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처음에는 경시했지만은 그것을 그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 기독교의 주된 이제 성경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가톨릭에서요 중세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종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다 라틴어로만 말하고 라틴어니까 뭐 평민들은 솔직히 무슨 말하냐 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도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벌기트가 이 라틴어 성경 자체가 외경을 포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부터.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나중에 종교자들이 우리가 이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 정 그것이 이 정경으로 이미 교부 시대부터 거의 확정돼 있었지만 그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가 더 첨가된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중세 교회는 그것을 주된 성경으로 사용하는 가운데서 벌써부터 이제 빈틈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결국은 본래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종교학자들이 회복했던 그 오직 성경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종교학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그것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당시 개신교회 안에서 또 다시 이제 무너뜨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솔라스크트라 오직 성경이 무너진 것을 얘기할 때 제가 가톨릭을 얘기할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톨릭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특별히 뭐 언급할 상황이 중간중간에 오더라도 조금만 언급할 뿐이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개신교예요. 저는 이 개신교 안의 사역자이고 목사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이 개신교회 안에서 바로 그것을 회복했던 우리가 바로 종교를 통해서 했던 것이 우리인데 오직 성경을 회복했던 것이 우리 개신교회인데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가 또다시 이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 이후로 종교의 이후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앙 고백들이 막 종교가 이기고 나서 막 100년 넘짓한 동안 이 신앙 고백들이 계속 막 여기저기서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에 대한 막 너무 그 정확한 신앙 고백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벨지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뭐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뭐 이런 데 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올 때 다 한결같이 우리 개신교회가 이 오직 성경에 근거한 성경관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고백을 다 했어요.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딱 지나고 나서 개신교회가 딱 기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서서히 교회 안에 이 다른 철학사상들이라든가 이성에 근거한 이런 사조들이 계몽주의 사조가 들어오면서부터 개신교회가 쭉 이제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다는 거죠. 오직 성경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 이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의 합리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낭만주의 또 슈라이마허에 의해서 시작된 이제 낭만주의와 이 개인 이 자유주의의 섞어가지고 자유주의 원조가 되는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하다가 중간에부터 간단하게 그냥 대충 정리해서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다 일어난 운동들이에요. 개신교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것 같은 태도로 성경을 대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회복함으로써 기독교가 다시 이 견고해지고 왕성해졌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 그동안 중세가 이 성경을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이 사회에서 무너져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 기준도 없어지게 되고 또 성직자들 모두가 가르치는 메시지며 설교에서부터 딱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 오직 성경을 회복하면서 기독교가 다시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들이 막 줄리에서 나오면서 기독교는 상당히 견고해졌어요. 정말. 근데 그 견고해진 기독교 틀을 잡았던 이 오직 성경을 회복한 기독교를 다시 이 개신교 안에서 이 세상 정신인 이 계몽주의 같은 이런 사상,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 들어오면서 바로 성경을 건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을 수, 이성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걸 난타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이제 어떤 걸 빼내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결국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해와서 제가 신정통주의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또 하나 덧붙였냐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속한 이 복음주의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무너뜨렸던 이런 것의 라인에 서 있지 않냐고 이런 것을 자유주의적인 성경을 무너뜨린 이들을 대항해서 그때처럼 성경을 그대로 다시 깨자. 성경을 회복하자. 성경을 다시 종교자들이 봤던 대로, 예수님 봤던 대로 성경 어떤 것도 여기서 이 성경 자체의 충분성을 인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자면서 일어났던 것이 근본주의란 말입니다. 1900년대 초에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근본주의가 나중에 조금 이게 와해되고 좀 섹트처럼 막 이렇게 막 분리주의적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거기로부터 더 아우르는 최소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이 하나의 그 운동이 태동됐는데 그게 바로 신복음주의다. 결국 우리가 그 신복음주의를 이제 복음주의로 얘기하는 거야. 복음주의는 그 이전에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고도 다 복음주의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더 뿌리적으로 보면 성경과 관련해서는 근본주의가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분리되니까 여기서 그걸 아우르면서 최소의 공통분만에서 복음주의적인 그 칼날을 가진 사람들 다 아우렀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복음주의라고는 진영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뭐 이제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순복음 뭐 할 것 없이 성결교 다 들어가서 이렇게 아우르면서 신복음주의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중점을 생각 아주 조심 염두에 두들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난 것에 대한 문제를 사실 우리가 조금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지난주까지 막 그냥 싹 지나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뒷 얘기는 그냥 한마디 몇 마디로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안 되겠어요. 최소라도 거론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 정도로 해서 서론을 마무리 지으려면 그 이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 같은 것이 그대로 무시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경고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성경을 폐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계시록에서 말하자면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저주가 되는데 바로 그런 제한거리가 되는 일이 오늘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회복했던 이 그룹이 태동돼가지고 이 복음주의라는 것이 태동되면서 복음주의가 팍 커졌습니다. 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복음주의가 태동되면 신복음주의가 일어나면서 결국 복음주의가 막 그동안의 대세를 이뤘던 이 자유주의를 깨고 막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큰 무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죠. 우리가 제가 옛날에 배교 시리즈 얘기하면서도 얘기했고 용기 있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이 무너짐과 세상 정신인 계몽주의가 무너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세상의 이 대세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복음주의가 크게 태동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복음주의가 태동되고 난 다음에 신복음주의를 제가 얘기할 때 신복음주의가 그러면 왜 거기서 근본주의에서 태동하면서 신복음주의가 나왔는데 신복음주의가 어떤 룰을 범했느냐라는 걸 제가 덧붙였습니다. 신복음주의가 거기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플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빌리그램도 조인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조이면서 아우르는 이 복음주의 진영이 형성되었지만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하고 이 학교가 이 세상의 다른 학교들과 어느 정도의 같은 그 인정을 받는 학교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성경을 타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근본주의적인 그 근본주의가 처음에 좋게 시작했던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여기에서 그것은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그래서 이 복음주의가 최소의 공통분모를 두 개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는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인정한다. 성경의 권위성과 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과 이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복음주의 안으로 다 받아들이는 복음주의 안에 두 개 되는 자유주의와는 대립되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그 최소 공통분모인 이 성경을 타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체가 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이전에 이런 것을 주장해 체계화했던 비비 와필드라든가 찰스 하질리셔서 그 메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된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걸 탁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인정,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신복음주의가 결국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물꼬를 어디서 터느냐. 옛날에는 아예 이성적인 것 안에서 이렇게 했고 세상 철학을 사용했던 그룹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성경을 다시 회복해서 성경을 중시하는 이 그룹 토양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오류를 인정하는 이 물꼬를 자체에서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결국 초기 복음주의 안에서 있게 됐는데 이 물꼬를 틈으로 인해서 결국 이 복음주의 안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물꼬가 처음에는 조금 양보한 것 같았어요. 조금은 과학적이고 이런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런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거기서는 좀 과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 뭐 연대기 계산 이런 거 과학적으로 뭐 그런 거 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따 보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자체가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자체는 그런 모든 창세기 첫째 1장부터 처음 얘기하더라도 연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 고유의 내용이 있는데 괜히 그런 식으로 물꼬를 트면서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니만 여기로부터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니까 막 뒤이어서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물 터지어서 생겨난 현상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오직 성경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리는 토양을 크게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바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무슨 뭐 아주 목사들의 설교를 크게 비평했던 어떤 목사가 무슨 책을 한 몇 권 쓴 적이 있는데 뭐 저는 막 별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막 그런 책 좀 사서 사귀는데 돈이 아까워서 안 읽었는데, 뭐 아주 막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들을 다 이렇게 설교가 못하고도 비판하고 했던 어떤 뭐 교수인지 친한 교수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뭐 남들이 하도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건너건너 들리고 또 누가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줘가지고 제가 좀 스킵핑을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자로 국내의 한 목사를 지명했고 또 다른 하나는 목사는 이제 외국에는 로이 존스 목사를 지명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판단하는 그 사람 자신은 이 성경관 자체가 이런 그 종교적인 토양, 사도적인과 종교적인 토양 라인에서 있지 않고 이미 이런 다른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그 자유주의적 신학의 그 기초를 하고 그걸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설교자로 말한 사람이 어떤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그 양반도 성경관이 결국은 어디냐 신정통주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도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먹었어요. 가지고 그걸 설교한 것이 결국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목사들이 계속 문제 야기시키는 이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고 무슨 목사들이 무슨 뭐 이단 시비를 걸듯이 막 그 사람에게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성경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개신교 안에 신복음주의에서 딱 물고 트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오직 성경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다양한 양태들을 크게 드러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양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신복음주의 이후에 이 복음주의 계보 속에서 나온 이 다양한 운동들이 어떻게 오직 성경을 손상시키고 무너뜨리게 됐는지를 계략적으로 살피려고 하는데 제가 그 네 가지 중에 다 맞지 못하고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직 성경을 회복하려 했던 이 그룹 안에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게 아주 그 작은 타협을 통해서 그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이 제한적 무오성을 주장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도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같은 복음주의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참 같은 성경을 인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서로가 공감하면서 얼마든지 교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 안에 서 있는 우리 같은 그룹들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인데 그 물꼬가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원래 타협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게 물꼬를 작게 열어놔도 뒤로 갈수록 그것은 굉장히 크게 여겨지게 되죠. 크게 또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옛날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은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을 축소하고 게다가 성경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며 성경에 뭔가를 이렇게 더하는 일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함으로써 더 이상 오직 성경이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오직 성경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가운데서 오직 성경을 말하며 그것을 새삼 밝힌다고 하면 저같이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한다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도 막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분리주의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역사를 볼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러난 영적 현상을 볼 때 특히 이 복음주의 안에서 작아 보이는 타협을 한 뒤로 불과 한 약 5, 60년이 지금 지나왔는데 5, 60년 지난 사이에 생겨난 현상과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들과 종교학자들이 취했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그리고 그 위에 선 신앙과 삶과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을 오늘날 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추세로 결국 우리가 베도시리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교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추세 속에서 이르게 될 그 뒤이은 상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껍질은 더 두텁게 갇힐지 모르지만 몰라도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 위에 선 기독교의 그 본래 모습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물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배도의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이 지금과 같은 오직 성경이 무너진 이 현실 거기서 계속 더 이 틈이 벌어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배도의 환경을 만드는데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배교로 결국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이미 본문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그동안 보아왔고 그동안 지적해왔고 또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그 성경을 마무리하면서도 그것을 경고했는데 재앙으로서 큰 재앙으로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정말 그러느냐라는 것을 그동안 제가 설명했는데 오늘도 더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17세기부터 19세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뭔가를 빼내는 일과 더하는 일을 선언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 결국 본문을 범하는 일을 오늘날도 결국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비록 자유주의자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는 듯 하지만 똑같이 더하고 빼내는 일을 일단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차이가 있다면 선언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아서 잘 드러나지가 않고 또 잘 표시가 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위험스럽고 더욱 배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19세기와 달리 모두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중시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더 위험스럽다, 뭐 배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느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오늘날 성경을 중시하는 이 교회들 속에서 보는 모습, 그 성경에 무엇인가 더하고 빼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저는 이 복음주의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틈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그래서 성경에 무엇인가 더하고 빼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크게 대략적으로 네 가지 모습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믿는 신정통주의적인 성경관이 오늘날에도 크게 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야말로 성경은 성경을 이 주관적인 경험 차원에서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신종통주를 얘기하면서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신종통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내게 감동이 오고 여기 스파크가 내게 나오고 깨우침이 내게 와야만이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신종통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이나 이 역사적인 것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것을 배제하는 듯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종통주의가 바로 복음주의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종통주의 성경관이 복음주의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것이 복음주의의 성경관으로 이제 같이 뒤섞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 복음주의 안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종통주의는 분명히 복음주의와 구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주의가 이 자유주의 계보 속에서 결국 나왔다라고 보면서 연장 결국 별 차이가 없다. 자유주의를 치고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들과 연결고를 또 불토만이라는 사람과 연결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부정을 많이 했어요. 이 복음주의가 신종통주의를 다 배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됐던 것이 지금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관만큼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성경 무오성을 부정하며 소위 제한적 무오성을 주장하고 수용하게 되자 신복음주의 이후로 말이죠. 아니 그 과정에서부터 신정통주의적인 성경관이 이 복음주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주로 자유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들과 제한적 무오성을 주장하는 신복음주의 신학 교수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유포되어지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로교 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바로 그런 이제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러나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성경의 진술이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는 허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진실하다고 봄으로써 결국 성경을 이 종교적 목적에서 신앙적 목적에서만 가치가 있다고 봄으로써 성경을 축소시키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오류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한국 교회들은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런 말 표현 자체는 쓰지 않고 있지만 그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면서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차이를 사람들은 별로 모릅니다. 우리들이 뭐 설교 듣는데 뭘 어느 교회가 무슨 교단이냐 뭐 이런 거 우리는 따질 것도 없고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를 전하면 다 된다. 그래서 이들이 다 무기가 그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 예수를 말하면 됐다. 너무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정답은 어디까지나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한다는 것 아래서 이해해야 되는데 오류를 인정하면서 예수를 가지고 답을 자꾸 제시해요. 이들은 신정통주의나 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사이에서 이게 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여러 종류의 과오가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저 성경을 종교적으로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내게 감동되고 깨닫게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차적으로 성경은 결국 나의 이 주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폼은 열립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의 주관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그 또 차이를 사실 금방 보지 못합니다. 금방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경관을 수용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겨우 이제 몇십 년이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주로 1970년대 이후로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몇십 년 사이에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한 이 주관에 묶이게 된다고 하면서 말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 생기는 뚜렷한 증거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주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주관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현상이 일고 또 그 가운데서 결국 중세적 신비주의로 돌아가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생겨났어요. 그야말로 주관적인 체험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비주의가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종 통주자들이 지금 다 신비주의로 토마스 머튼에 빠져들어가고 중세적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난리죠 요즘. 결국 오늘날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중세적 신비주의를 따르게 된 이 배경 속에는 종교적 색채를 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 정신도 한몫했지만 바로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 초기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성경관에서 벗어나서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수용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작은 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중시하는 복음주의 안에 수용된 그 같은 성경관은 이런 성경관이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결국 종교학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을 이제 변질시켰고 또 축소시켰으며 아예 성경 자체를 축소시킴으로써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것을 이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못 느껴요. 또 상당수는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성경에 대한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인 문제 그런 거 막 시비 걸면 복잡하잖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뭐 여기 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어차피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은 과학적인 역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답하고 나니까 뭐 확 자유해지잖아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단지 그러니까 더 설득력도 있어 보이고 더 편한 거죠. 그런 성경관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하는 것에서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마치 말씀을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기 있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이게 신정통주의 성경관이 대안처럼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목사 후보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신학생들 벌써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뭐 축자 영감설이다. 뭐 성경의 평황 무한 말씀이다. 이것은 탈코 다른 얘기고 고래타분하고 이거 뭔가 그것은 그냥 뻔한 얘기처럼 해서 거긴 매력을 별로 못 느끼다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매력 있게 여겨져서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또 아마 매력을 느끼면서 끼우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같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것을 범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이런 신종투지 성경관을 가진 것을 통해서 분명히 큰 무리로서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안에 그게 이제 한 무리예요.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또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또 다른 모습 무리는 소위 예언운동입니다. 이 예언운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무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주장,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 무리 안에서 물꼬가 트여서 이쪽에서 쭉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어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쭉 오다가 중세부터 타락했지만은 다시 개혁주의 종교개혁하고 나서 한동안 괜찮고 쭉 오다가 이런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제가 네 가지 말한 것들이 이 성경을 이전에는 성경을 반대하는 그룹에서 나왔기 때문에 탁탁탁 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높이 사고 존중하는 그룹 속에서 이런 신정통중지 성경관을 수용하고 지금 예언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할 또 다른 두 가지가 이게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명히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더하고 빼는 것이 재앙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우리가 뭐 가남 가나면 그 마지막에 자각 증상이 없던 마지막에서 알듯이 그때까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높이 사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막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 다 믿는 복음주의 교회들 수 있으니까 성도들부터가 먼저 무장해져야 되니까 다 수용할 마음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생겨난 아주 사실 파괴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재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운동인데 예언운동을 말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일이 오늘날 바로 이 계보 속에서 복음주의 물꽃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들이 작성될 때만 해도 제가 말했죠. 종교계에 있고 나서부터 막 계속 신앙 고백들이 작성된다. 뭐 하이데베르크 무슨 신앙 고백, 무슨 고백, 벨직 프랑스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그다음에 제2의 스위스 신앙 고백 막 신앙 고백들이 나오면서 막 기독교 신앙들을 막 체계화 착착착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작성될 때만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성경과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언을 말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까지 다 그것을 한결같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신앙 고백대와. 그러면 그때 이 신앙 고백들은 교회 대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종교계에 일어났던 이 독일에서 신앙고백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들이 만들어지고 다 그랬잖아요. 루터란에도 또 만들어지고 신앙고백 만들어져 벨지움 또 벨직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프랑스 신앙고백 만들었죠. 그다음에 영국의 39개조 신앙고백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스위스 신앙고백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이 스위스 신앙고백도 있었고 이렇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영국에서 또 청교도들이 또 있어요. 이런 신앙고백들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게 이제 기독교의 그때가 서방교회가 전체가 대부분 기독교였잖아요. 거기가 다. 거기서 기독교가 대표성을 갖는 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이런 것 같은 이 태도를 기독교 전체가 결국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현실이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 예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 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곧 성경의 기초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특별히 예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성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날도 과거 구약 과 신약 시대와 같이 그 계시적인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동시에 계시적인 은사들을 말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예언들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언자들이 많이 해서 예언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실제로는 성경보다 예언을 더 중시해요. 예언이 직접적으로 듣는 예언이 더 피부적으로 와닿으니까 이것을 실제적인 면에서 더 중시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기회 이후로 교부시대까지 뭐 한 450년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교부시대까지는 계시적인 예언을 하는 자들을 모두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히 그랬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동안은 그런 분별과 정죄가 좀 느슨해지고 이게 잘 행해지지 않게 됐죠. 그것을 이미 이제 그 중세 시대가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상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자연스럽게 뒤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교회는 성경의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계속되는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이렇게 천명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했어요. 또 다시 종교개혁 시대에. 또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단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앞선 앞선 모든 그 신앙 고백들을 잘 종합한 그 1640년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 그 작성된 이후에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내적인 빛을 주장하며 inner light라고 그러죠. 그 인널라이트 내적인 빛을 주장하며 일종의 내면의 계시 같은 것을 이렇게 초보적으로 이렇게 중시하는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그 이 청교도들이 다 시들어지고 그 후반부에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사와 썼던 그 폭스 조지 폭스 같은 사람이 결국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조인하죠. 이런 여기에 기여를 하죠. 이 퀘이커도도가 등장하고 각종 신비주의 운동 속에서 소위 신비스러운 체험을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현상들이 개신교회 내에서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소위 개시적인 특성과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하는 일들이 이렇게 쭉 지속되게 됩니다. 뒤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이때부터 스파크가 한번 또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방언이 일어남으로써 토베카의 어떤 조그마한 성경학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말로 한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방언받으라고 막 집회 다니면서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이제 1901년이죠. 그때부터 그것이 일어나서 그 뒤로서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운동에 대한 약간 뭐 반발도 하면서 뭔가 좀 더 진일보하겠다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나온 것이 1950년대 은사주의. 앞에는 펜테코스탈이라고 부르고 뒤에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말하죠.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은사주의 운동은 이제 좀 더 진일보하죠. 더 많은 것들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강조하게 되고 기적을 비롯해서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은사주 운동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바로 존 윈버 같은 사람을 유시해서 나온 제3의 물결. 1970년대부터 특별히 등장했던 제3의 물결이 등장하고 이때부터 벌써 이제 약간 이제 예언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두드러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러다가 1990년대에 신사도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더 이제 그걸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소위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계시적인 은사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발전하는 일이 발전해서 그렇게 중시하는 일이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근 운동이 지금 이 신사도적 개혁 운동인데 이 신사도적 개혁 운동 안에서 예언 곧 계시적인 예언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 은사와 체험을 아우르고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상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권세 있는 것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자리매김해서 이 예언의 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들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임파테이션 해준다고 그러면서 어떤 능력들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사 예언의 은사도 이 사역자들에게 받게 해주는 게 왔다는 전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말하라 이렇게 선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신디 제이콥스나 최한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홀에서 뭐 예언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얘기 제가 인용해 줬잖아요. 예언 같지도 않은 얘기, 뭐 당신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뭐 귀신이 뭐 쫓아내는데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이런 이제 허무맹랑한 것들이 이들에게서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언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좀 덜하지만 저는 이제 책들을 쭉 보기도 하고 그런 책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막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강남에 어떤 교회 갑자기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을 늘리는 교회가 그 예언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다. 응? 지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지성인들도 많이 간다 그래요. 응? 많이 가서 그 서초동인가 어딘가 있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신사도적 개혁 운동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지금도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하는 예언을 계시적으로 들을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사도 운동에 속한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일종의 직통 계시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요. 그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 이론을 체계화하고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갖고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결국 이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자꾸 은사를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진일보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즘 이들 가운데서 각종 예언자들의 예언이 너무 남용되고 있고, 자기들 안에서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언이 남용되고 있고 또 잘 들어맞지도 않아서 예언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자체적으로 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회가 예언 운동을 통해서 어디에 귀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응?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요즘 소위 그 신비스럽다는 모든 체험이나 은사 등이 놀랍게도 예언과 접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다 예언적인 것과 예언적인 성격으로 자꾸 이렇게 둔감해요. 바뀌고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적으로 하고 뭐 꿈도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밝혀주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런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뭔가 결정을 돕는 계시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언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계시를 받아서 아예 구두로 예언을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고 매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겠지 않겠어요? 이런 개신교회의 대세를 잘 알고 있는 신학자들, 특히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에게 조직 신학적인 이론을 제시해 줬어요. 동조하면서 그걸 해 줬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까지 그런 책을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이거 웨인 그루뎀 조직 신학적인.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 벌써 오픈돼 버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기반이 됐다. 그런데 웨인 그루뎀은 사실 이 대세를 수용하자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 전제 아래서 그런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순절 펜테코스타고 카리스마틱이 오순절과 이 은사주의 교회가 세계에서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 속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로교는 한국에서나 장로교가 크죠. 스카틀랜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미국에서나 좀 있지 외국에는 장로교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커요. 개신교 교단에서. 다른 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제하고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계시적인 은사, 특히 이 계시적인 예언이 계신교 안에서 활짝 꽃피게 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그것이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이른 귀결이고 또 이룰 수밖에 없는 귀결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대세가 성경을 중시하는 이 복음주의 안에서 만들어져서 가장 큰 세력이 되었고 그 대세를 지지하는 신학 이론을 정통 복음주의자들까지 세우며 동조할 정도로 강력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것을 동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세가 거스르기 어려울 정도인데, 너무 강력한데, 이게 이 시대 속에서는 마치 답처럼, 이런 예언 운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 마치 답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세를 따르게 되면 뭐 성령 충만한 신자이고 목회자이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사실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에게 완전히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가 제가 계시적인 은사 또는 예언을 이렇게 반박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 아마 상당수는 저를 성령을 멸시한다, 예언을 멸시한다. 제가 지금 그런 성경 본문을 지금 해석을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 언급할 기회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다, 성령을 제한하는 목사다, 성령이 충만치 못해서 그렇다, 뭐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아마 이런 말들을 다 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신비주의 특강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쏘아붙이더라고요. 다른 교회 사람이. 그 신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관적인 신비를 가지고 성경의 신비로 대입시킨 것은 생각 않고 신비를 이렇게 왜곡된 신비를 밝힌 걸 가지고 신비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가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회가 오늘날처럼 계시적인 은사, 특히 예언을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수용한 것은 아주 최근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전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쭉 많이 돼 이것을 공공연하게 수용할 정도는 아주 최근 현상입니다. 이 시대가 그럼 특별해서 그러냐? 그 말세에는 무슨 뭐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예언 환상을 보고 그것이 성취로 보느냐? 그 사람들은 그 구절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 구절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부터 한 말이에요. 그 말의 성취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초대교회가 그걸 인용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최근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아니 초대교회 이후로 없었던 것으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런 일이 나요. 특별히 1990년대 이후로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신앙의 연륜이 짧으신 분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미 본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가 이런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최근 현상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기독교 전 역사를 놓고 보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워낙 큰 대세가 이렇게 조성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생기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뒤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서론적인 배경 속에서 그저 간단히 말하면 만일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든지 계시적인 내용이 주어진다면 이 기록된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 모두가 성경 저자가 될 어떤 잠재력을 갖는 것이 되는 그런 성경 저자가 될 잠재력을 갖는 셈이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성경을 대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은 계속 더해지는 계시를 실제적인 면에서는 더 신뢰하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성경은 2차적인 것이 되고 참고자료, 참고서로 전락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계시적인 은사, 특히 예언운동이 호응을 얻고 대담하게 강조되는 것은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전통의 선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신앙고백들 다 얘기해 줬잖아요. 지난번 앞에서도 인용했기 때문에 오늘 인용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고백들이 다 이제 잘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 거기는 다 한결같이 이것을 반대하거든요. 더해지는 예언에 대해서. 반대예요. 그것은 오히려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 플러스 다른 것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를 결국 우리들이 예, 세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태동된 오늘날의 예언운동은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여 본문 말씀을 오늘 기록한 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 말씀을 범하고 있고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면에서 옛날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파괴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일어나는 오직 성경 파괴는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열심히 사용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파괴성을 실감치 못할 뿐이지 파괴성의 실제는 자유주의자들 못지않습니다.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선언했어요. 제가 지난번 인용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프랑스 고백이 그래요. 신앙 고백이. 천사들이라도 성경에 더하거나 감하거나 거기를 개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천사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됩니다. 계시도 더 덧붙일 수 없대.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설사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가르침받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어떤 것을 빼내버리는 것은 금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성경으로부터 적절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가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이게 모든 기독교회가 다 영국의 전 교회 대표들이 다 모여 전국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2년 가까운 세월, 2년 세월 넘는 동안에 해서 서로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온 결론이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공감하고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복음주의 진영은 이 같은 신앙 고백과 성경에서 규결된 결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 오직 성경을 우리 자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성경에 뭔가를 더하고 빼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은 제가 결국 두 가지만 말을 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언급할 두 가지를 더 덧붙이게 되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지. 응?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지금 벌써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어디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다 똑같이 성경 쓰고 있는데. 응? 진짜 어디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진짜 우리가 이제 목사도 못 믿는 거예요. 서로가. 아, 이 목사가 진짜 좀 제대로 된 목사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인가? 성도들도 교회 오면 다 경계하잖아요. 목사 경계하고 서로 성도들 경계하는.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 왜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만 해도 우리끼리 서로 다 틀렸다고 말해요. 서로가 자기가 옳, 자기만 옳다고 서로 다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서로 하거든요. 저는 뭐 어디 세미나 그 발제된 그 글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한국교회 문제가 이렇다면 쭉 문제 지적해요. 또 여기 교수들 보면 이 교수들 또 한국교회 문제 다 지적해요. 온 가는 것마다 다 한국교회 문제 있다. 그건 다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게 누가 주체잖아요 이거예요. 도대체 해결점은 어디 있고 아무도 여기에 주범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주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주범이 아무도 안 나타나고 다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되나. 무슨 해결책이 뭘까 도대체. 역사 속에요. 주범들이 구체적인 주범자들이 있지만 그 주범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바로 역사 속에 이 성경 이 무너진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배경에 기초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성경 가지고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성경이 더하고 빼내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지금 성경을 사용하면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주관적인 것이 되고 자기만 옳다는 것이 나오고 막. 치우친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옳다는 지적하니까 또 자기는 옳다고 또 방어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믿느니 뭐든지 저쪽은 믿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들만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길은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위에서 교회도 세워야 되고 교회의 모든 신앙과 행동도 세워야 되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도 세워야 되고 우리 신앙 개인 신자들의 개인의 신앙과 삶도 세워야 되고 여기서 다 해야 돼요. 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무슨 근거로 말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이 틀렸다느냐 그걸 제가 깊이까지는 못하고 대략은 해주겠습니다. 네, 나중에 덧붙이겠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기독교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난타하지 않고도 기독교는 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처럼 일전미력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진리도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는 좀먹게 돼 있어요. 교회는 껍데기는 서 있지만 기독교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껍데기만 기독교 모양이지 실제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주관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관적으로 열심히 믿고 뭔가 체험했다고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냐 이거야?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자기 주관적인 뭔가를 다 제시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본래 말씀하신 계시의 그 내용 그대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가 다 이거 가지고 지금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파고들어가니까 오직 성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에게는. 그 그룹들에게는. 그래서 오류들이 거기에 더 득세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덧붙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야, 그러면 오직 성경 다 인정하고 이거 다 주장하는 당신들은 어떠냐? 제가 그 얘기할 겁니다. 전통주의. 전통주의도 똑같아요. 바리새주의 말이죠. 제가 그걸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오직 성경 위에 서야 돼요. 그걸 잘 가볍게 알면 안 됩니다. 이건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인식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오직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응?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서. 죽을 때까지 알아도 그 분량일 거예요. 체험과 깊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구해야 되고 알고자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이 터전은 이렇게 진리가 왜곡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우리 주변에게 자연스럽게 이미 대세로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것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종교지자들이 가졌던 것 같이 오직 성경 위에 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시대와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오직 성경 위에 서야 한다는 지식 정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경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